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제1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 돈으로 2억 1,800만 엔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청년에 보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3차에 걸쳐 일본 돈으로 480억 599만 390엔에 달합니다.